be fighting. You not being kodeki, mul manan, mul goki, kun toki, nan toxic, you hoki, I'm foxy. 두 번 생각해, 혼란 남도처럼 잠깐 조금 왔다니까. 착각하지 마, 속에 웃어주는 거 나 위한 거야. 아직은 잠으로겠지, 굳이 원하면 test me, 난 도버리 싶어하네. 만만한 염원을 따면 oh with me, do what get to it, I do do do. To go, to go, to go, let's go.